조선의 한북도 북부 피해 지역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장엄한 승전 포송이 높이 울렸습니다. 해방 후 기상관 측일에 처음 보는 폭우로 혹심한 피해를 입었던 해룡시 무산군, 연사군, 온성군, 경원군, 경흥군의 백수십 개 지구에 3천여동에 달하는 11,900여 세대의 5층, 3층, 단층 살림집들이 50여일 만에 새로 건설돼서 재앙의 폐허 후에 사회주의 선경골이 노동당 시대의 선경마을들이 생겨났습니다.